모든 게 두렵고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이 생겼기 누구 말에 너도 이제 꼰대답을 자격 없어 그냥 하던 거나 잘해 그래 더는 영웅 이거 봐 줄 수 없는 건 단팥빵과 수거 짠말 뿐이다만 부른 바로 날라 갈게 날 불러줘